사랑 한 잔 이별도 한 잔 참지 못할 눈물도 한 잔 오늘 밤도 내 가슴에 소리 없이 흐르는 룸바룸바룸바룸바룸바룸바룸바 사랑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사람 만날 수는 없을 거야 가슴은 아파도 잊어야 할 사랑 불빛 같은 그 추억만 그라스에 남기고 말없이 말없이 돌아서는 사나이 루비루비루비룸바 사랑 한잔 잊지 못할 눈물도 한 잔 오늘 밤도 소리 없이 내 가슴을 울리는 룸바 룸바 룸바 룸바 룸바 룸바 룸바 룸바 사나이 룸바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사랑 만날 수는 없을 거야 가슴은 아파도 지워야 할 사랑 흔들리는 그리움만 그라스에 남기고 눈물로 돌아서는 사나이